하나님 제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. 예전에는 충분히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죠. 주님께서 흘려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. 주님, 저는 부족합니다. 제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.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. 여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행복한 시간, 상큼한 오후입니다. 상큼한 오후 금요일 순서 함께합니다. 오늘의 첫 찬양, 주의 사랑 비출 때에 이미와의 음성으로 함께했어요. 8월 19일 금요일인데요. 오늘 이 시간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어떠신가요? 이 정도면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. 네,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고백을 또 하게 되죠. 주님, 제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.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. 이어지는 찬양 두 곡 소개할게요.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서울 바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. 축복의 통로의 음성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함께합니다.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

나의 사랑 바이블, I love Bible, 오늘도 세 장의 말씀 함께합니다. 오늘은 잠언 31장, 그리고 전도서 1장, 2장의 말씀 함께 읽는 날이에요.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원합니다. 이어지는 찬양 소개할게요. 주께 가오니 옹기장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.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리의 음성으로 듣습니다.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하리요.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.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.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.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. 오늘의 마지막 찬양 소개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조준모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.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기쁜 오후 보내세요. 지금까지 상큼한 오후 조한나였습니다. 가운데 계시니